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가요 수룡님 남기신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종술 작사, 리춘상 작곡인 노래는 주제 85, 1996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에서는 흉명존사에 대한 크나큰 사랑을 지니시고 존사 한 사람 한 사람을 흉명의 길에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미한 덕성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장군님을 영원토록 받들어 모시며 동제로 시작된 우리 흉명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갈 천만 국민의 틈틈없는 의지를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으로 격조 높이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의 특징은 통속적인 시어로 사람들 속에 놀릴 수 있는 표현으로 정영시에 담아 사상정서적 내용을 인상 깊게 펼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의 심오한 사상정서적 내용은 소정성이 강하고 아담한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인상 깊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화소조로 된 선율은 가사와 잘 밀착되어 흐르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오보이로 모시고 따르는 우리 군대와 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정열적이며 소중성 있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노래는 오보이 수령님께서 남기신 한 장의 사진과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격려하는 온수님의 두리에 흉명 동지 진정한 존으로 더욱 굳게 단결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래 처소의 수령님 오션니를 들으시겠습니다. 신전 작사 설명순 작곡인 가연은 주체 57, 1968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감정이 가슴속에 끌어오르게 하는 명작입니다. 가사에서는 인민군 전사들을 위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너먼 초소를 찾으시려 중대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일일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친오버의 사랑을 가슴 뜨겁게 느끼는 처병들의 끝없는 감격과 행복, 사나운 파도를 헤치시며 몰고먼 외진 섬초소와 최전연 전방에도 오르시어 그들의 훈련 모습도 보아주시고 한 품이 하나 사진도 찍어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감명 깊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길에서 일당백의 병사로 싸워 나가려는 인민군 군인들의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를 형상하고 있습니다. 사본의 사박자로 된 손율은 오보이 수령님의 자이런 품이 안겨 행복의 격정을 토치는 초병들의 마음을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가연은 창작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우리 민군 전사들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주며 경려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도리에 철통같이 뭉치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완성하는 길에서 천만 국민의 신념과 맹세를 더욱 굳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